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새누리당 이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육도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편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11일부터 13일까지 전 지역의 각계각층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또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도 한 주일 사이에 2% 떨어졌다 합니다.